HUBS. Mogyoire Olympus. Mogyoire Olympus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신들의 궁전 올림푸스입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흥미로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든 것을 파헤쳐볼 거예요. 초등학생 시절 도서관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만화책 기억나시나요? 바로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 전권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우리 참 재밌게 읽었죠? 이번 한 학기 동안 그때의 추억을 되살리며 이제는 대학생의 시선으로 올림푸스에서 그 이야기들을 다시 들어봅시다. 그럼 이제 슬슬 첫 번째 신화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 저기 누가 돌을 지고 지나가네요. 마치 개강이라는 엄청난 짐을 어깨에 지고 지나가는 우리 같기도 한데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그럼 첫 곡 듣고 첫 번째 신화의 주인공 만나봐요. 이 노래는 It's about you, baby. 뉴진스의 OMG. Only you. You, you, you, you, you, you. 내가 힘들 때, 울 것 같을 때, 기운도 이제 나지 않을 때. It's you. 날 걱정하니. It's you. 어렵게 하니. 말은 해도 돼. But what do you say? Tell me who is he? 멀리 두는 언제든. 기다려와 바쁜 척도 없이 난 알잖아 이게 말이 되니 나 물어봐 너는 말이야 It's only seven in my system baby Oh my oh my god Yes I'm yes I'm that I was really hoping that he will come through Oh my oh my god 잔 너뿐이야 Asking all the time about what I should do Now I can never let him go 너만 생각 아까 그 사람, 아직도 끙끙대며 돌덩이를 지고 가고 있네요. 대체 왜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요? 이야기가 긴데, 먼저 이 사람이 누군지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끝없는 형벌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저 사람은 바로 시시포스입니다. 시시포스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 하나인 코린토스의 국왕이에요. 교활하고 지혜를 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는 걸로 유명하답니다. 이런 영악한 성격이 그가 무거운 돌을 산 정상까지 밀어올리기를 평생 반복하게 만들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어느 날 강의 신 아소포스가 자신의 딸을 찾아 헤맸어요. 시시포스는 아소포스에게 딸을 납치한 자를 알려줍니다. 대신 자신의 도시국가를 위해 샘물을 내주겠다는 맹세를 받아내죠. 시시포스가 알려준 그 납치법은 바로 그리스 신화 속 상습 범죄자 제우스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우스는 분개에 타서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시시포스에게 보냅니다. 하지만 똑똑한 시시포스는 이를 미리 예상했어요. 타나토스가 올 걸 알고 몰래 숨어 있다가 타나토스를 기습해서 지하실에 감금합니다. 타나토스는 힘이 엄청나게 센 걸로 유명한데요. 죽음의 신과 직접 싸워 이긴 사람은 헤라클라스가 유일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시포스가 혼자 타나토스를 제압한 걸 보면 시시포스는 힘도 꽤나 좋았던 것 같네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타나토스가 지하에 갇히고 인간 세상에는 죽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저승의 지배자 하데스와 전쟁의 신 아레스가 제우스에게 강력히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전쟁을 해도 병사가 죽지 않고 저승에 죽은 자들이 오지 않기 시작했으니 화가 날 만하죠. 제우스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블릴 라빈의 What the Hell. You say that I'm messing with your head. Yeah, yeah, yeah, yeah. All 'cause I was making out with your friend. Yeah, yeah, yeah, yeah. Love hurts, whether it's right or wrong. Yeah, yeah, yeah, yeah. I can't stop 'cause I'm having too much fun. 결국 제우스는 전쟁의 신 아레스를 지하실로 보내서 감금되어 있던 타나토스를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시시포스는 결국 저승으로 오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강제로 생을 마감당한 거죠. 하지만 우리의 시시포스는 결코 그냥 당하지만은 않습니다. 죽기 전 미리 아내에게 내가 죽어도 절대 장례식을 치르지 말라고 그냥 내버려두라고 신신당부를 해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승에서 탈출하기 위해 미리 묘책을 마련해둔 건데요. 시시포스는 저승에 간 뒤 자신의 아내가 장례도 치러주지 않는다며 하데스에게 눈물로 거짓 호소를 합니다. 결국 하데스는 그 꾀에 넘어가 시신을 내버려둔 아내를 벌하고 돌아오라며 시시포스를 다시 지상으로 보내줍니다. 당연히 그는 지상에 간 이후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 시시포스는 신을 기만한 죄로 죽음을 맞이했고 영원한 형벌의 굴레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그가 받은 영원한 형벌은 산 정상으로 바위를 밀어올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산은 정상이 뾰족해서 바위가 정상에 오르면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집니다. 때문에 결국 반대편 골짜기에서 바위를 처음부터 다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정상에 올리면 떨어지고 다시 올리면 또 떨어지고 영원한 노동의 벌을 받은 거죠. 그가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그 영리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벽이 나타난 거죠. 시시포스의 영리함은 그가 도시국가를 지배하고 도둑질 같은 악한 행동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가 누군가를 기만하는 데 쓰이자 결국 큰 벌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어쩌면 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적 능력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포스트 말론의 서클. 내가 시시포스라면 어떻게 했을까? 다들 이런 생각 한 번쯤은 떠올랐을 텐데요. 그럼 이제 내가 시시포스라면 어떤 신화가 완성됐을지 나시프스 신화 한번 써내려가 볼까요? 우선 저였어도 강의 신 아소포스에게 제우스가 딸을 납치해갔다고 사실대로 얘기해줬을 것 같아요. 신들의 왕이라는 이유로 늘 제멋대로 하는 제우스가 전 너무 싫거든요. 상이나 벌의 기준이 없고 언제나 제우스의 판단이 곧 법이 되잖아요. 신들의 왕이라면서 매일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우스가 아동 납치 범죄까지 저질렀다니 저는 정말 못 참는다고요. 그 현장을 보자마자 다른 신들을 불러 이 상황을 막거나 바로 아소포스에게 딸이 납치됐다는 사실을 알릴 거예요. 그래도 결국 신을 기만한 죄로 벌을 받겠죠. 그렇게 저승에 간다면 하데스 옆에서 저승의 더 나은 시스템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사람들의 신임을 차곡차곡 얻어갈 거예요. 그 신임을 바탕으로 저승의 실세가 돼서 제우스를 견제할 수 있을 만큼 정치력을 키우겠습니다. 그리고는 제우스가 더 이상 본인 마음대로 세상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시시포스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Good Boy Gone Bad. 모습을 좋은 날 난 마치 좀비처럼 데려라이 사랑의 무덤 위에 태어나 솔직히 더 맘에 드네 완전히 달라진 내 face I just kill me with all the pain 이젠 더 상관없어 난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미디어 속 신화 알잼미신 자 문제 하나 갑니다 시시포스 신화가 삶에 대한 비유로 자주 사용되는 이유를 아시나요?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시시포스 신화와 실존주의 이 두 단어 사이에 엄청난 공통점을 발견한 천재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소설 이방인으로 유명한 알베르 카뮈인데요 그는 수필집 시시포스의 신화에서 시시포스의 끝없는 바위 올리기 노역을 인간이 처한 실존적 상황으로 묘사했습니다. 시시포스가 받은 형벌이 괴로운 이유는 형벌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과 그렇기에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요. 카뮈는 이 점에서 인간의 삶이 마치 시시포스의 형벌과 같다고 봤습니다. 인간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밥 먹기, 잠자기 같은 근본적으로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해야만 하죠. 게다가 이런 행위는 죽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는 형벌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결국 이러한 삶의 부조리를 깨달은 사람은 결국 삶의 목적을 신이나 종교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서 찾지 않고 그저 삶 그 자체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네요. 쳇바퀴같이 반복되는 현대인의 삶에 시시포스의 돌이 비유로 사용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네, 마이 마이. 흔들리지 않게 맘을 잡아 사랑하는 이여, 불멸의 삶을 갈망하지 마라. 다만 가능성의 들판을 끝까지 내달려라. 산꼭대기를 향한 투쟁만으로도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시시포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하여야만 한다. 카미는 삶이 무의미한 작업의 반복이지만 삶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그 무의미함을 사랑하고 오늘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강의 설레기보단 반복되는 일상이 걱정되시나요? 괜찮아요. 매일같이 돌을 올리고 떨어지면 다시 올리고 일상이 반복되는 건 당연합니다. 내일도 힘껏 들어올릴 수 있는 반복되는 일상이 있기에 우리가 힘든 순간을 버텨내기도 하니까요. 어차피 다시 정상까지 올려야 할 돌이라면 그래야만 하는 나만의 이유를 만들고 돌을 올리는 과정에서 나만 아는 기쁜 순간들을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그 무의미함이 적어도 나에게는 의미로 가득한 나날들일 테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시시포스를 응원하는 PD 권유나, 기술의 윤리경, 저는 아나운서 박일인이었습니다. UBS